당신은 지금 이 모습으로도 충분합니다. 증명할 것도 채워야 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 사실을 곧 확인하게 될 거예요. 안녕하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떤 마음으로 이 시간을 시작하고 있나요? 혹시 나는 아직 부족해, 더 나아져야 해, 다른 사람들에 비해 뒤처져 있어 라는 생각들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하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은 그런 생각들을 잠시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무언가 더 갖추어야 하고 더 나아져야 한다는 조급함에서 벗어나서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있는 당신, 그 자체로 이미 충분히 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함께 발견해 보겠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정확히 있어야 할 곳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속삭이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아직 부족해, 더 해야 해,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 라고 말하는 목소리요. 이 목소리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어릴 때부터 우리는 더 잘해야 한다, 1등이 되어야 한다, 남들보다 앞서야 한다는 메시지들을 들으며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지금의 나보다는 미래에 더 나은 나에게 초점을 맞추게 되었죠. 하지만 잠깐, 정말 그럴까요? 당신이 지금 갖고 있지 않은 것들, 아직 이루지 못한 것들이 정말 당신을 불완전하게 만드는 걸까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 기준은 누가 정한 걸까요? 사회가 정한 기준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에서 나온 기준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기준이 과연 당신의 진짜 가치를 말해주는 걸까요?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들, 쌓아온 관계들, 배워온 지혜들, 견뎌온 시간들, 이 모든 것들이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어요. 무엇보다도 당신에게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생명력이 있어요. 숨을 쉬고 생각하고 느끼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기적적인 일이에요. 결핍의 목소리가 들릴 때 잠깐 멈춰서 물어보세요. 정말 그럴까? 나는 정말 부족한 걸까?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세어보세요. 분명히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SNS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의 화려한 일상을 보며 내 삶이 초라해 보인 적이 있나요? 친구가 승진했다는 소식을 들으며 괜히 조급해진 적은요? 비교는 정말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능이에요. 하지만 이 비교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는 않더라고요. 오히려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자신을 작게 만들고 지금 가진 것들의 소중함을 놓치게 만들죠. 다른 사람의 인생은 마치 편집된 영화 같아요. 우리가 보는 건 하이라이트 장면들 뿐이에요. 그 뒤에 숨겨진 고민들, 어려움들, 평범한 일상들은 보이지 않죠. 반면 자신의 삶은 이 24시간 내내 모든 면을 다 보고 있어요. 좋은 순간도 힘든 순간도 지루한 순간도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비교를 한다는 건 애초에 공정하지 않은 게임을 하는 거예요. 마치 남의 집 거실은 정리된 모습만 보면서 우리 집 창고까지 비교하는 것과 같아요. 더 중요한 건 모든 사람은 각자 다른 길을 걷고 있다는 거예요. 출발점도 환경도 목표도 모두 달라요. 어떤 사람에게는 당연한 일이 다른 사람에게는 큰 도전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쉬운 일이 다른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어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만의 고유한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과 같을 필요도 같아야 할 이유도 없어요. 당신만의 속도로, 당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일이에요. 오늘부터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대신 어제의 나와 비교해보세요. 1년 전의 나, 5년 전의 나와 비교해보세요. 분명히 많은 것들이 달라져 있을 거예요. 그 성장과 변화를 인정해주세요. 당신은 당신만의 속도로 충분히 잘해오고 있어요. 언젠가는 나중에 하면이라는 말들을 얼마나 자주 사용하시나요? 언젠가는 행복해질 거야.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돈을 더 벌면, 더 준비가 되면. 우리는 항상 미래의 어떤 조건이 만족되어야 비로소 완전해진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조건들이 만족되면 정말 완전해질까요? 아니면 또 다른 조건들이 나타날까요? 진실은 이거예요. 완전함은 미래에 달성해야 할 목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이미 존재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이 말들을 듣고 있다는 것, 마음으로 무언가를 느끼고 있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완전한 기적이에요. 당신의 심장이 지금도 쉬지 않고 뛰고 있어요. 당신의 뇌는 수십억 개의 신경세포들이 협력해서 생각과 감정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당신의 몸은 지금도 스스로를 치유하고 균형을 맞추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놀라운 일들을 하고 있어요. 이런 기적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걸까요? 지금 잠깐 멈춰서 주변을 둘러보세요. 당신이 앉아있는 그 자리, 당신을 둘러싼 공간, 들리는 소리들, 느껴지는 감각들,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순간 당신과 함께하고 있어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진짜 존재하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이에요. 그리고 이 순간에는 모든 것이 완전해요. 부족함은 생각 속에만 존재해요. 지금 이 순간의 현실에는 완전함만 있어요. 이 사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느낄 수 있어요. 자신에게 얼마나 엄격한가요? 다른 사람에게는 괜찮다, 충분히 잘했어 라고 말하면서 자신에게는 아직 부족해, 더 잘해야 해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나요? 왜 우리는 자신에게만 이렇게 가혹할까요? 아마도 자신을 더 발전시키려는 마음, 더 나은 사람이 되려는 의도에서 시작된 일일 거예요. 하지만 이런 엄격함이 정말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있을까요? 오히려 반대인 것 같아요. 자신을 계속 비판하고 부족하다고 여길 때 우리는 위축되고 자신감을 잃게 돼요. 반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할 때 진정한 성장이 일어나더라고요. 식물을 키워본 적이 있나요? 식물에게 너는 아직 작아, 더 빨리 자라야 해 라고 말한다고 해서 더 빨리 자라지는 않아요. 오히려 충분한 물과 햇빛, 그리고 사랑을 주면 자연스럽게 자신만의 속도로 성장해요.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을 비판하고 재촉하는 대신 사랑과 이해를 보여줄 때 자연스럽게 성장하게 돼요. 지금의 당신을 생각해보세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견뎌내고 배우고 성장해왔는지 말이에요. 완벽하지 않은 모습도 실수했던 순간들도 모두 당신의 일부예요. 그런 경험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당신이 존재하는 거예요. 당신의 약한 모습도 강한 모습도 슬픈 모습도 기쁜 모습도 모두 소중해요. 이 모든 면들이 모여서 온전한 하나의 당신을 만들어요. 오늘부터는 자신에게 친한 친구에게 하듯이 말해보세요. 괜찮아, 잘하고 있어, 있는 그대로도 충분해 라고 말이에요. 이런 따뜻한 말들이 당신 안에 진정한 변화를 가져올 거예요. 나는 지금도 충분하다는 말이 더 이상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자신이 이미 충분하다는 것을 알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장이 가능해져요. 결핍에서 나오는 조급한 노력이 아니라 충만함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성장 말이에요. 마치 꽃이 피는 것과 같아요. 꽃은 아직 부족해라는 생각으로 피지 않아요. 그저 자신의 본성을 따라 자연스럽게 피어나요. 그 과정 자체가 아름답고 완전해요.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순간에 당신이 이미 완전하다는 것을 알 때 미래의 성장도 더욱 자연스럽고 즐거워져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삶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노력들 말이에요. 이제 언젠가 행복해질 거야. 대신 지금도 행복할 수 있어 라고 말해보세요. 더 나아지면 만족할 거야 대신 지금도 충분히 만족스러워 라고 말해보세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모든 순간이 소중해져요.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순간들이 되어요. 당신은 지금도 충분해요. 더 무언가가 되어야 할 필요도, 더 무언가를 가져야 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이 순간의 당신, 그 자체로 완전하고 아름다운 존재예요. 이제 이 시간을 마무리할 때가 되었네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기억해 주세요. 결핍의 목소리에 흔들릴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초라해질 때, 미래의 조건들만 바라보며 지금을 놓칠 때, 오늘의 이 시간을 떠올려 보세요. 당신은 지금도 충분합니다. 더 무언가가 되기를 기다릴 필요 없이 지금 이 순간에도 완전한 존재예요.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오늘도 나는 충분해. 지금 이 순간의 나로도 충분해.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당신의 일상이 얼마나 달라질지 기대가 되네요. 조급함 대신 여유를, 불안함 대신 평화를, 부족함 대신 충만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그려져요. 마지막으로 지금 이 순간에 당신에게 이 말을 전하고 싶어요. 당신은 지금도 충분히 아름답고 충분히 소중하고 충분히 완전한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좋은 밤 되세요.